남조선 유남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군부 당국이 미국제 대형 공격용 직승기인 AH-64E 아파치 직승기 6대를 육군에 새로 배치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막대한 돈을 들부어 다음해 초까지 아파치 직승기를 모두 36대 도입할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조선 당국은 예비군도 사이버존에 내몰기 위한 흉계 밑에 사이버 예비군이라는 것을 내오려 하고 있습니다.